꽃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 손 돌아선 가무면 강물이라 한 줄기 바람 뒤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찾아